6.25727 반미공동투쟁물관의 점에서 영국신공산당,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, 영국주체사상연구소소, 영국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들이 6월 25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 앞에서 반미시위를 벌였습니다. 한편 이날 6.25727 반미공동투쟁물관의 점에서 2017년 백두산 위잉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, 스위스조선위원회,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